법신 현재 설범노사나 석가모니제열애과 그 현재 미래세 십방일체제대성 근본화음전법여안해인삼매세려고 현보살제대조왕 직금강신신중신 육킹신중도량신 주성신중주지신주산신중주임신주야신중주가신주아신주해신주수신중주아신주풍신중주공신주방신중주야신주주신중아수라가루라왕김나라의마후라가야차왕김대용왕구반다한달바왕월천자일천자용돌이천얌마천낭도솔천 하락천낭타환천대법천왕왕음천변정천왕왕과천 대자재왕불가설보현문수대보살급해공덕금강당금강장거금강해광염당급수미당대등금소살이 여비구해각등우바세장우바이순제동자동남여기수무량불가설순제동자순지시 운소사디체제일 더군의운선유성미가해탈려해당구사비모구사순승열바라자행여 성자구조구바명지사부보계장여보안무렴조강대광왕부동우바변행해오바라와장자엠바시라선무상성하자빈신바수미 일비실지라그사예행관자지존여정체대천안주주지신하산바연주야신보득정광주야신행목관찰중생신보구중생묘덕신즉증은매주야신소호실체주야신 소와주야신 대원연진역구묘득은망구반여마야부인천주강 변우동자중예가 경성경고해달야 요월장자무성군 최적정발람문자득생농자유등여 이로고살문수등 구연보살미진정 어차법회운진대 상수비로잔나벌어련환장세계조화장엄대법요한시방허공제세계역부여시상설법용종육사 3.11.19.11.세조묘헌열애상보현삼매세계성화장세계노산나열애명호사성 명각품문명품정예연수수미정 수미증상제참봉 보살십조금맹보암발심공덕면봉보암 불설야마천공보암마야천공예참봉 집행범여무진장 불설도솔천공보암도 솔천공개참보왕 십폐양급십지부엄 십정십통십인보암 마성기범여수량 보살주처불불사열의십심상예부엄여대수공덕부엄보현행검열의주얼리세감분민급 12,100,000개 송경 39분원만교와 풍송차경심수지에 조발심제변정가에 간자여시국토에 신경비로 허자나 나무 대방왕돌화엄경 용수보살약창계 남모하장생계 비로장 김법신 현재설범노사나 서가모니제열애과그현재미래세 시방일치제대성 본화엄전법여안해인삼매세려고보현보살제대조왕직금강신신중시인욕킹신중도량시인 주성신중주지신주산신중주김신주약신중주가신주아신중주해신주수신중주와신 주풍신중주공신 주방신중주야신 주주신중아수라가루라왕김나라의 마후라가야차왕제대용왕구간다 달바왕월천자일천자중돌이천얌마천낭도솔천 하락천낭타환천대범천왕광음천변정천왕광과천 대자재왕불가설보현문수대보살급해공덕금강당금강장거금강해광염당급수미당대등문수사리 여비구해각등우바세장우바이순지동자동남여기수무량불가설선제동자선지시 군소사디체제일 덕운의운선주성미가해탈려해당후사비모구사순승열바라자행여 동자구조구바명지사부보계장여보안무렴조강대광왕부동무가변행해오바라와당자엔바시라선무상성사자빈신바수미 일비실지라그사예행관자지존여정체대천안주주지시 아산바연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횃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즉정음매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보소 와 주야신 대원연진역구오묘도금망구반여마야부인천주강 변우동자중예가 경성경고해달라 조활장자 무성군 최적정발람문자 득생농자 유등여 이로고살문수등 구연보살미진정 자법배운진 장수비로잔나벌량환장세계의 조화장엄대법요한 시방허공제세계의 역부여시상설법용종종사 3.11.19.1.세조묘험열의상보현삼매세계성화장세계노산하열의명호사성 명각품 문명품 정예연수 순미정 순미정상제 참봉 보살십조금맹보암 발심공덕명봉보암 불설야마 천공보암 마야 천공제 참봉 집행범여무진장 불설도솔천공보암도솔천공계참보왕 십폐양급십지보암 십정십통십인보암 마성기범여수장 보살주처불불사열의십심상예보암여대수 공덕보험보현행검열의 주얼리세감품민법 12신만개송경 39분원망교와 풍송차경심수지의 조발심제변정가의 간자여시국토의 신응비로잖아 나무 대방왕불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남모 하장생계 비로잔나 김법신 현재 설법노사나 서가모니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지제대성 본화음전법요한 해인삼매세려고 현보살제대조왕 직금강신신중시인 육킹신중도량신 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김신 주약신중주가신 주아신중주해신 주수신중주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김나라의 마후라가 야차왕제대용왕구 달바왕월천자 일천자용돌이 천얌마천낭도솔천 하락천낭타환천 대범천낭왕음천 변정천낭왕과천 대자제왕불가설 보현문수대보살 급해공덕금강당 금강장거금강해 광염당급수미당 대등금수사리다 염려비구해각등 우바세장우바이 선제동자동남여기수무량불가설 선제동자선지시 금수사지 체제일 더군의 운선유성 미가해 탈려해당 후사비모구사 순승열바라자 행여의 성경단지 부동자 구조 구과 명지사 북보계장여보안 염조강대광왕 부동무가 변행해오바라와 당자엠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바수밀비실지라 그사이엔 관자지존여정체에 대천안주주지시 아산바연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횃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즉증음매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대보소화주야신 대원연진역구 묘덕은망구관념하야 부인 천주강 변우동자중예가 경성경고해달라 요활장자 무성군 최적정발람문자 득생농자 유등여 이로고살문수등 구연보살미진주왕 어차법배운진 수비로잔나벌어량 환장세계의 조화장엄대법요한 시방허공제세계의 역부여시상설범용종육사 금저삼일십일일역구열세조묘험열애상보현삼매세계성화장세계노산나열애명호사성예 명각품문명품 정예연수수미정 수미증상계참봉 보살십조금맹보암발심공덕명봉보암 불설야마천공보암마야천공계참봉 집행범여무진장 불설도솔천공보암도솔천공계참부왕 십폐양급십지부엄 십증십통십인부엄 마성기품여수량 보살주처불불사열의십심상예부엄여대수공덕부엄보현행검열의주얼리세강분민급 이위십만개송경 삼십구분원만교 풍송차경신수지 조발심제변정가의 간자여시국토에 신응비로 허잖아